외국에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해요? 1번, 3번 창구로 가세요. 2번, 고향에 돈을 보내요. 3번, 비행기를 타고 가세요. 4번, 해외로 여행을 가보세요.